계절처럼 낯설고 어려운 감정들 어제는 서툴고 오늘은 헤매고 쉽지 않았던 하루였었지. 지내왔던 세상과 다른 온도의 하루 그곳에 다시 서 있는 너에게 가고 싶은지 모든 걸 다 잊고 살았던 내 마음엔 온통 멍이 든 것 같아. 힘들 땐 넌 어디에 기댔니? 지나치게 버틸 땐 쉬어가도 돼. 혹시라도 힘들면 울어도 돼. 아.